코리아 포커스 닥터 스테판 94회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인턴 스테판이 왔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에 박수 한번 치자. 와. 코리아 연대 공동대표가 와도 우리는 박수를 안 치고 그냥 시크하게 넘어가는데 그 얘기 좀 들어봤더니 원래 검사 지망생이었어요. 그 오만과 편견의 한열무 있잖아요. 그렇게 검사 인턴이 될 뻔했는데 방향을 틀어가지고 닥터 인턴. 그 뭐지? 외과 의사 봉다리인가? 어, 봉다리. 봉다리가 인턴이었던가? 레지던트였죠? 아주 반가워요. 역시 그 아주 활력이 넘치는 인턴 스테판입니다. 반가워요. 네, 저도 반갑습니다. 그럼 관례대로 코리아 반도의 정세부터 진단 바랍니다. 어떻게 저렇게 멘트가 똑같을까? 일관돼서 좋아요. 네, 올해를 먼저 한번 정리할 시간인 것 같아요. 오늘이 28일이죠? 예. 예. 네. 며칠 안 남았는데 1월 1일 신년사의 관계 개선이 강조됐어요. 북남, 남북이죠. 북남 관계 개선이 강조됐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생각해보니 관계 개선이란 말이 상당히 깊은 말이었구나. 관계 개선이라는 건 이제 양쪽이 화합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예, 북측만 원하고 남측이 원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잘 될까 싶었는데 역시 잘 되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 관계 개선이 북남만 아니라 북미도 있었던 겁니다. 최근 3년 탈상 바로 그날에 쿠바 미국의 정상들이 전화통화를 한 사실이 공개되고 수개월 내에 대사관을 개설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이란 로하니 대통령이 유엔청에서 연설하고 돌아가면서 공항에서 오바마한테 전화한 거 그리고 길 닦는 사람 로드맨이 북에 갔다 온 뒤 미국의 방송에 나와서 내 친구 김정은 최고 리더가 오바마 대통령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다 라고 한 말이 무엇인지 알만하게 된 거예요. 쿠바하고 미국 간에도 한 1년 정도 비밀회담이 있었다고 하는데 북과 미국 간에는 아예 노골적인 회담이 있었죠.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그 내용뿐이고 그런 회담 자체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온천하가 다 알죠. 미 군용기가 방북을 했기 때문에 2012년 4월, 8월, 2013년 12월에 이어서 2014년에도 8월 달에 방북을 했어요. 사실 그 전에 정세로는 험악했습니다. 2월부터 4월까지 키리졸브 독수리 맥스선도 훈련이 있었고요. 8월 중하순에도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이 있었어요. 모험적인 북침 핵전쟁 연습이죠. 9월 달에도 있었습니다. 이때는 미남 합동군사 연습이나 미국 단독으로 괌도 부근의 태평양 지역에서 북과 중국을 겨냥한 핵전쟁 연습이었죠. 이런 미국 측으로부터 진행되는 위협적인 핵전쟁 연습에 맞서서 북과 중국의 대응 연습들이 있었는데 북의 대응 조치는 제5차 반미대결전을 절정으로 끌고 가는 데서 반드시 필요로 한 백두산 훈련 열풍과 최첨단 전술 로켓 발사시험 이 두 가지였습니다. 백두산 훈련 열풍은 무력의 2대 요소 중에 하나인 군인을 상대로 최첨단 전술 로켓 발사시험은 무기를 상대로 한 싸움 준비 완성의 2대 요소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9월달 핵전쟁 연습에도 역시 대륙간 탄도 미사일들의 발사시험과 관련된 판정 검열로 맞섰습니다. 그리고 40일간의 비공개 활동이 있었죠. 이런 흐름 속에서도 북은 남과 관련해서는 미국과 다르게 1월 국방위원회 중대 제안, 6월 특별 제안을 발표했죠. 그 중대 제안에 기초해서 2월 달에 키리졸브 연습을 앞두고도 북남 남북 간의 고위급 접촉이 이루어지고 이산가족 상봉까지 이루어졌어요. 정말 이례적인 일이 아닐 수 없고요. 7월에도 아시안게임 참가단 응원단과 관련해서 접촉이 있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아시안게임에 참가를 했습니다. 더 나아가 10월 4일 14선언 기념일이기도 한데 이날 황병서 총정치국장 일행이 파격적으로 아시안게임 폐막식에 참가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쿠바와 미국 간에 정상들 간 전화통화로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수교가 만천하에 확인되는 쿠바가 마침내 군사, 외교, 경제적인 봉쇄를 풀게 됐습니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8월에 미 군용기가 방북한 것인데요. 그 뒤로 울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이 용두 삼위격으로 지리멸렬하게 끝나고 10월에도 한 차례 정보요원의 방북과 스스로 들어가 인질이 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이제 풀려나고 11월에는 마침내 미 16개 정보기관들을 통과라는 클래퍼 국가정보국장 메일 오바마 대통령에게 직보하는 사람이 코리아 최고 전문가 백악관의 국가안전보장회의 코리아 담당 보좌관이죠. 역시 코리아 관련 중요 회의가 있으면 대통령 옆에 배석하는 후커. 이 클래퍼와 후커가 방북을 해서 남은 두 이른바 인질을 데리고 나옵니다. 오바마 친서를 전달하고요. 과연 그냥 인사말 정도의 이 두 사람이 두 인질을 데려오는 정도의 역할만 했을 것인가. 상식이 어긋나죠. 예, 그때 제가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합의가 있었을 것이다. 그런 클로즈 트랙이 곧 공개될 것이다. 북미 정상회담으로 평화협정 체결하고 수교로 나아가면서 미군을 철수하는 그런 로드맵이 빠르면 연말, 늦어도 연초에는 발표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2015년을 광복 당창건 70돌로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맞이하려고 하는 북의 목표가 기본적으로 달성이 되죠. 그러나 이런 최저선조차 합의가 되지 않으면 아마 북은 최후 결심을 하지 않겠느냐, 통일 반미 대전이 벌어지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린 적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 뒤로 12월 달에 신기하게도 미국이 유럽연합과 일본을 부추겨서 유엔에서 대북 인권 결의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욱 심각한 미 CIA 인권 보고서가 공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남측에서는 정윤회 게이트, 우리는 박근혜 정윤회 게이트라고 부르는데 그렇게 해서 박근혜 정윤회 정권, 오늘은 이른바를 생략하고 하겠습니다. 이제 너무나 많이 반복해서 누구나 다 아실 것 같은데 박근혜 정윤회 정권은 정통성이 없는 이른바 정권이죠. 어쨌든 이 박정 정권이 최대 위기를 맞게 됐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쿠바 미국의 수교가 발표되고요. 소니 픽처스사가 2천억 정도의 손실을 보고 상영을 포기하지 않을 수 없게 됐습니다. 이후 뭐 독립영화관을 중심으로 뭐 소규모 상영이 됐는데 뭐 20억 정도 벌었다. 2천억 손실 보고 20억 번 게 뭐 대단한 반격이고 뉴스로 보도되는 것을 보면 이제 실수를 금치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어쨌든 이런 상황에 이제 특기할 것은 박정 정권이 아직도 제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그 위기를 공안 탄압으로 극복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5일에는 정부 고위 관계자가 제주도에서 기자들을 모아놓고 남북 북남 고위급 접촉을 하게 되면 5.24 조치 해제와 이상가족 상봉을 맞바꿀 용의가 있다는 것을 흘리고 6.1제 통일부 장관도 미국까지 가서 회담을 한 뒤에 5.24 조치 해제 검토를 할 시기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대북카드에 북이 뜨뜨미지근한 반응, 실제로 아주 강도 높은 최고 수준의 비난 선전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관망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자 급기야는 공항카드를 빼들었죠. 구체적으로 통합진보당 강제 해산을 결정하고 그 3일 뒤에는 코리아연대,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 사무실과 그 주요 회원들의 자택을 전격적으로 압수수색했습니다. 서울의 그 사무실은 무려 68명의 수사관이 참여했고요. 그 중에 2명은 국가정보원 요원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김포 민통선 평화교회 이적 담임 목사의 교회, 사제관, 아동센터, 사택까지 압수수색을 하면서 야수적이고 광란적으로 교회 예배당에 있는 성물들을 훼손하고 정말 어린아이들 식기까지 뒤지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23일 바로 코리아연대가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그 제목이 코리아연대 파시오적 공안탄압 분쇄와 박근혜 정윤회 정권 퇴진을 위한 기자회견이었습니다. 그리고 26일에는 이정 목사님과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목사님들 그리고 평화교회의 교인들, 인자통일 선생님들, 양심수 후원회, 마지막으로 코리아연대 회원들이 함께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또 항의서한을 전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정 목사는 실제로 연행을 각오하고 아주 완강하게 투쟁을 했죠. 코리아연대 이성훈 공동대표의 말에 의하면 목사님들이 이성훈 공동대표만 만나면 코리아연대의 기세가 좋다고, 특히 그 성명이 마음에 든다고, 그 중에서도 백민은 박근혜 정윤의 이른바 정권이라고 표시한 아주 기발한 표현이고 매우 정확한 표현이라고, 우리도 써야 되겠다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특별 것은 이날 이정 목사 이름으로 조선 그리스도 연맹 위원장에게 보내는 편지가 공개가 됐습니다. 남의 애기봉의 거대한 이 이른바 전쟁 트리를 없애고 평화 트리를 조그맣게 소박하게 원래 모양으로, 남의 민통성 교회와 북의 그 즈음의 교회를 만들어서 같이 점등하는 방식으로 하자, 2015년 연말에 그렇게 하자라는 제안을 하고, 이런 제안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만나자라고 하는 편지입니다. 매우 인상적인 내용이죠. 이렇게 박근혜 정윤회 정권, 박정 정권이 공안 탄압으로 유례 없는 합법적 진보 정당을 강제 해산하고 합법적 진보 단체를 압수수색하는, 그리고 강제 해산에서 그치지 않고 3만 명의 진성당원들을 소환 조사하고, 코리아연대도 과거 범민련 남측 본부나 한청처럼 이적 단체로 만들려고 하는 음모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박정 정권은 민족 공조로 난국을 타개할 대신 미일남 삼각군사동맹을 완성하는 의미에서의 남코리아 일본의 군사정보 공유와 관련된 합의를 했어요. 이것은 투더코어, 뼛속 깊이 친일 친일파인 이명박 정권을 능가하는 매국 배족적인 합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올해 명량이라고, 울뚤목이라는 우리말의 한자어죠. 이 영화가 천만 명 이상 보면서 광범위한 국민들의 심금을 울렸는데, 바로 그 외군의 뿌리를 둔 일본군, 실제 우리를 30여 년간 식민 지배하면서 전쟁 성노예만 20만 명, 징병 징용으로 840만 명을 끌고 간 그 일본 군국주의에 날개를 달아주고 있습니다. 위안부 문제 해결 없이는 방일도 없고 이러한 협정도 없다는 식으로 나가더니, 이 연말에 결국 민족공조에 반하는 외세들과 결탁하면서 스스로 자멸로 나아가는 그런 박근혜 정윤의 정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서 지난 7, 8월에 조선일보 산케이 신문의 박근혜 사생활, 사라진 7시간에 대한 그 언급이라든지, 10월달 김무성이 상해에서 계엄 본물론을 사실상 터뜨린 것, 그리고 11월 말에서 12월 초중순에 남코리아 신문 지면 1면을 계속 장식한 박근혜 정윤의 게이트라는 1년의 흐름은 미국이 박근혜 정권을 제거하려고 하는, 최소한 길들이라고 하는 음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냐라고 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박정 정권이 결국 미국 뜻대로 미일남 삼각군사동맹 완성에 종지부를 찍는 그런 행위를 올해가 가기 전에 결국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황을 다 얘기했는지 12월이 되기 직전에 김정은 최고 리더가 다리가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백두산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마치 2000년 1월에 백두산에 오른 김정일 국방위원장처럼, 그리고 백두산 칼바람 정신을 강조했어요. 이 단어는 3년 탈상이 이루어지는 그날 노동신문 정론을 통해서, 그것도 동태관 정론을 통해서 해설이 됐고, 금수산 태양궁전 앞에서 진행이 된 중앙추모대회에서 황병서 총정치국장과 전용남 김일성 사회주의 청년동맹위원장의 발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이 됐습니다. 쉽게 말하면 전체 군대와 인민들이 금수산 태양궁전, 즉 김일성 김정일 대원수 앞에서 천하제일강국을 백두산 칼바람 정신으로 이루어내겠다라는 맹세를 다진 거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렇게 해서 2014년이 저물고 2015년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쭉 한번 올해를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머릿속에서 제가 어떻게 1년을 살았는지도 쭉 생각이 다 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게한두 가지 정도 생겼는데요. 우선 한 가지는 이번에 남에서 오이사 조치 해제를 얘기하면서 북에게 대화를 요청한 거잖아요. 그랬는데 결국 그 부분에 있어서 북이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안 카드와 정쟁, 정세를 일으키는 방향으로 간 건데, 그럼 왜 북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건지, 박근혜 정부의 진정성이 보이지 않은 것인지가 좀 궁금했고요. 그리고 북이 12월에 탈상을 하면서 백두산 칼바람을 강조를 했는데, 그렇다면 2015년의 정세는 전쟁 정세로 시작이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이 궁금합니다. 네, 중요한 질문이죠. 역시 예리하고. 첫 번째는 일단 박근혜 정윤회 정권이 박정 정권이 실수를 한 것이 대북 카드와 공안 카드를 동시에 빼든 거예요. 근데 이게 모순되거든요. 그러니까 북과 화해하겠다고 하면서 남측의 통일 세력, 연북 세력을 종북 세력이라고 몰아서 탄압을 하니 북에서 좋을 리가 있겠어요? 그리고 북이 북남, 남북 고위급 접촉을 하면 진짜 5.24 조치를 해제하는지 이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을 때 남측의 통일진보 세력을 종북 세력이라고 해가지고 마녀사냥을 일으키니까 그 진정성을 어떻게 보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5일날 기자회견에서 한 7일쯤 기사가 떴는데 19일날 강제해산을 결정한 그것도 원래 내년 초에 하는 걸로 돼 있는 것을 앞당겨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3일 지나서 코리아 연대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어요? 이정목 사내와 함께. 코리아 연대는 어떤 조직입니까? 2011년 12월 17일 김정일 국방위원장 서거 시에 이효 여사, 현정은 회장이라고 하는 개혁 세력을 대표하는 사람들 외에 남측에서 조문한, 남측 진보 세력 중에 유일하게 방북 조문한 단체예요. 그런데 3년상을 계기로 북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한 추모 열기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추모 열기를 받아서 백두산 칼바람 정신을 강조하며 2015년을 맞이하자라고 하는 그런 흐름 속에 통일진보단체로선 유일하게 방북 조문한 그 코리아 연대를 야수적으로 압수수색을 하고 이후 대대적인 마녀사냥이 예고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 북측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지금 가장 강력한 비난 공세를 취하지 않는 것만 해도 북이 매우 신중하게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북남 남북관계 개선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김정은 최고 리더가 김양건 비서를 통해서 이효 여사 현정은 회장에게 친서,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부분도 주목이 되죠. 다시 말씀드려서 올해 신년사에서 북남 관계 개선이라고 했는데 이면에는 북미 관계 개선도 있는 거고 북남 관계 개선 정말 북이 진정성을 가지고 중대제한, 특별제한, 고위급 접촉이나 이산가족 상봉, 파격적인 아시안게임 폐막식 참가, 그리고 지금까지 이런 파시오적인 공안 탄압에도 불구하고 일말의 가능성을 놓치지 않고 있는 저는 이번에 3년 탈상을 보면서 아, 그래서 지난 3년간 그렇게 전쟁 위험이 고조됐을 때도 불구하고 초인적으로 참을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상중이었기 때문에 그렇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제 3년 탈상을 했잖아요. 백두산 칼바람 정신 강조하고 있잖아요. 2015년 광복 70돌이면 8월 15일입니다. 당천군 70돌은 10월 10일이니까 8월 15일 이전, 즉 상반기에 승부가 나야죠. 그러니 저런 초강도의 발언과 맹세가 나오는 것이고요. 실제로 국방위 정책국을 통해서 미국의 대북 인권 소동에 대한 초강경 대응전을 누차 경고하고 있어요. 소니 픽처스사 소동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전쟁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때고, 2015년은 그런 의미에서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쟁이냐 평화냐. 힘으로 해결되느냐, 말로 해결되느냐. 말로 해결되는 것은 3자, 6자 회담 같은 지리하게 반복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단판 양자 회담으로 쉽게 말씀드리면 로하니 대통령이나 라울 카스트로 최고 리더가 오바마 대통령과 전화로 정상회담을 하듯이 사실 그렇게 간단히 합의하고 실무는 말 그대로 실무진에서 처리하는 거 아닙니까? 문제는 이제 사전에 이제 준비하는 건데 네 번이나 반복했잖아요. 클래퍼까지 갔잖아요. 친서가 또 그리고 인질의 나머지 사람들을 다 풀어줄 때는 결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을 것이다. 이것이 이제 상식적인, 합리적인 추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협상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봅니다만은, 그러나 또 역시 정신 못 차리고 미국이 북을 상대로 지금처럼 계속 인권소동을 일으키고 위험천만한 합동군사연습을 벌린다든지 또 이런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항복선언을 차일피일 미룬다든지 하면 북이 참고 또 참고 또 참은 그 인내심의 한계를 넘어가면서 통일 반미 대전이 벌어지는, 제3차 대전이 터지는, 인류 최후의 아마겟돈이 발생하는 그런 극히 우려스러운 위험천만한 그런 일도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다. 이것이 운명적인 2015년의 특히 상반기의 정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만 더 붙이면 전쟁이 일어납니까? 라고 하면 그걸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가능성이 높다, 낮다 이런 얘기하는 정도죠. 그거는 김정은 최고 리더의 결심에 따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자본을 비롯한 제국주의 연합 세력들도 간이 조마조마할 겁니다. 가만히 있을 수는 없고 세계 패권을 쥔 제국주의 세력인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굽어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나름 체면을 살리려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지만 내내 깨졌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어요. 제가 어제야 명량을 봤는데 거기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가 인상적이에요. 우리 조선의 군대와 인민들이 갖고 있는 두려움, 그 이전에 원균이 지휘하는 칠천량 해전에서 박살이 났기 때문에. 그런데 일본 왜군들도 두려움이 있어요. 그 이전에 여섯 번 싸워서 다 박살이 났기 때문에. 그 이전에 이순신 해군과 싸워서 모조리 패배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승부는 우리 군대와 인민들의 사기를 끌어올리고 저쪽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그러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이순신 장군이 목숨을 거는,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고 죽으려고 하면 살 것이다 라고 하는 사생결단의 각오로 이순신 장군 단신으로 대장선 한 척으로 맞선 거 아닙니까? 울돌목에서. 이 일화에서 알 수 있듯이 전쟁에서는 사기가 중요합니다. 북식 표현으로 하면 정치 사상적인 측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최고 리더가, 최고 사령관이 다리가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백두산정에 올라서 2000년 1월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처럼 전략적 구상을 마무리하고 최후 결심을 하면서 백두산 칼바람이라고 하는 결정적인 화두를 던질 때 과연 북의 군대와 인민들은 어떤 각오와 결의를 가지겠는가. 그것도 3년 탈상을 하는 그날 공개하고 금산 태양궁전 앞에서 중앙추모대회를 열며 맹세를 할 때 과연 이러한 기백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다만 명량에서는 10배 20배가 넘는 적들과의 싸움에서조차 대장선이 단신으로 싸워야 했지만 지금 북은 그렇지 않지요. 그리고 그 대장선의 화포의 성능 또는 그 명중률이 굉장히 좋았어요. 군인들의 사기, 훈련 상태와 함께 역시 무기도 중요하죠. 거북선이 불타고, 야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었잖아요. 그 전쟁을 두려워한 내부의 배신자, 기회주의자들이 거북선을 불태우고 도주하는데, 그래서 거북선이라는 결정적인 무기가 없이 싸웠는데 북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이 올해만 해도 최첨단 전술 로켓 발사 시험을 통해서 확인했지만 작년에 했던 제3차 핵시험이 단순한 슈퍼 EMP 핵시험이겠느냐, 그리고 2012년 12월 12일 발사돼서 미 본토 상공 500km 위 극궤도를 따라 돌고 있는 그 위성이 무엇이겠는가. 위성탄두 포브스라고 한다면, 특히 슈퍼 EMP를 탑재한 것이라고 한다면 고정식과 이동식 두 군데서 발사돼서 각각 두 기씩 분리돼서 네 기가 정지궤도, 즉 미 본토 지상 500km라고 하는, 피터 프라이 박사가 제임스 울시 전 CIA 국장과 함께 지난해 5월 21일 월스트리트 저널지에 공동기고한 내용대로 슈퍼 EMP가 이 높이에서 터진다면 미 본토는 암흑천지 아비규환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결정적인 무기를 전략적 거점이라고 할 수 있는 지상 500km 위에 올려놓고 시작한 제5차 반미 대결전이거든요. 그리고 2014년 말 3년 탈상을 한 후 2015년 광복 당천건 70돌 전에 끝내겠다고 하는 제5차 반미 대결전입니다. 그러니 그것이 어떻게 되겠는가. 이런 합리적인 분석을 하는 것이 저의 몫이 아닌가. 전쟁과 관련해서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 협상에서 최저 수준의 북의 요구,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단번에 단숨에 해결되지 않는다면 북은 칼을 빼들 수밖에 없지 않은가. 이순신 장군이 단칼에 왜구의 우두머리에 목을 베듯이, 그리고 사생결단의 각오로 싸우듯이 통일 반미 대전을 해야 한다. 싸움은 예고 없이 일어나고 그 싸움에서 적들은 봐주는 법이 없다 라고 하면서 백두산 훈련 열풍을 일으키고, 지금도 12월부터 새년도 전투 정치 훈련이 벌어지고 있을 때 김정은 최고 리더가 던지는 한마디, 백두산 칼바람 정신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명량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다시 한번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지금 얘기 쭉 들으면서 과거에 2008년도에 김정은 대장 시절에 했던 얘기가 좀 생각이 많이 나는데요. 정확히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일꾼들 대상으로 해갖고 그 질책을 하면서 반드시 우리 대에 통일하겠다라는 그런 제가 구절을 봤던 것 같은데, 그게 뭐냐면요, 김정은 최고 리더가 이제 10대에 쓴 글이에요. 네. 뭐 60년대도 그랬고 70년대도 그렇고 80년대도 그렇고 통일하자라고 했는데 실제로 되지 않지 않았느냐. 만약에 정말 우리 대에도 통일을 하지 못하면 통일이라는 강령을 가진 조선노동당을 해체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폭탄 발언이죠. 근데 문제는 조선노동당의 지도부가 이 논문을 통일일꾼들에게 회람시킨 거예요. 필자는 공개하지 않고 이게 10대다라는 얘기만 하면서 자극을 준 거죠. 통일일꾼들은 이런 정신으로 통일사업에 임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것을 그 남측의 뭐 통일진보 언론의 기자가 방북을 해서 북측 통일일꾼들의 입을 통해 직접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상에 알려지게 된 거죠. 바로 그 10대가 이제 나중에 알고 봤더니 김정은 최고 리더다 이렇게 된 거죠. 김정은 최고 리더의 삶과 사상과 또 실제 사업 투쟁 스타일을 보면 한마디로 단숨에가 맞아요. 생전에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통일을 이루지 못하면 김정일이 아니다 라는 말을 했어요. 그리고 나는 잠수함 전력만으로도 능히 통일을 이룰 수 있다 라고 자신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까지 아우르고 최근에 보니까 쿠바까지 아우르면서 또 유대자본을 비롯한 제국주의 연합세력과 단판의 승부를 내려고 역량을 축적하면서 때를 기다렸죠. 그러나 스스로의 몸은 스스로가 안다고 마지막 생애라는 것을 직감하고 2010년에 후계체계를 세운 뒤 2008-9년에 이어서 2012년에 마무리 지으려고 2010년에는 백령도 사건, 연평도 사건, LA 앞바다에서 SLBM 발사 사건, 2011년에는 1월 달에 미 군사위성이 폭파되는 사건, 3월 달에 후쿠시마 사건,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2011년에 우리 동이족이 세운 배달국, 고조선의 고토들을 두 번이나 방중하면서 돌아봤어요. 장점인을 문병한다는 이유로 상해까지 갔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러다가 갑자기 서거하지 않았습니까? 이번 정론에서도 이제 확인됐습니다만은 의사들이 12월 25일까지는 절대 안정을 취해야 된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함경남도 현지 지도도 강행하고 자강도 현지 지도를 강행하려다가 아침 8시 반에 야전행 열차 안에서 세상을 떠난 것이거든요. 이것만 보더라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스스로 다짐한 통일을 이루지 못한 김정일 아니다 라는 말처럼 반드시 통일을 하려고 2012년을 목표로 얼마나 맹렬하게 활동했는가를 단적으로 알 수 있어요. 그런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기지를 이어받은 김정은 최고 리더가 백두산 칼바람 정신을 3년 탈상하는 자리에서 공개하면서 금수산 태양궁전 앞에서 다짐하면서 그리고 12월 24일에도 또 참배를 했어요. 그렇게 맞이하는 2015년이 무슨 의미겠는가,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이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추리가 되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유대자본을 비롯한 제국주의 연합세력과 특히 박근혜 정윤의 정권이 오판하지 말아야 한다. 일본 아베 정권도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한다. 북이야말로 정말 때만 기다리고 있다. 그 싸움의 명분을 지어주는 순간 천지가 개벽하는 거죠. 수천 년 전에 탕록대전이 재현되는 겁니다. 참 세상 이치가 이러합니다. 국내적인 질문으로 생각을 했던 게 뭐 있냐면 지금 통합진보당이 해산이 되었고 이어서 바로 코리아 연대가 압수수색을 당했는데 결국 이로 인해서 진보 진영이 위축이 됐다는 소리가 많이 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면 과연 이런 부분이 2015년도에 있어서 해방 70돌이고 분명히 상반기에 커다란 움직임이 있을 것인데 이를 어떻게 추동해야 할지 그다음에 통합진보당 해산 이후에 새로운 진보 정당을 만들기 위한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좀 궁금했습니다. 질문으로 끝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그 우리 정 실장이 혼잣말로 아, 이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오늘 끝내도 될 것 같다고 얘기하는데 아주 좋은 질문들이에요. 역시 예리해요. 인턴 스테파니 우리가 스카우트해 왔으면 좋겠어. 그럼 인턴 스테파니 팀에서 울 텐데요. 우리 훈쌤을 뺏겼잖아 그쪽에. 그러니까 우리 인턴을 데려오자고. 예, 좋습니다. 두 가지인데 저도 이렇게 질문이 해야 되는 말, 하고 싶은 말을 이렇게 짚어줄 때 아주 기분이 좋아요. 우선 첫 번째로 위축된 거 사실이에요. 그 질문을 들으면서 떠오른 생각은 명량 해전이에요. 그 전 싸움에서 깨져가지고 군대와 인민들의 패배의식이 굉장히 강했죠. 그리고 상대는 20배 이상의 무력으로 지금 침공해 오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사느냐 죽느냐의 기로에 있을 때는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이순신 장군이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군대와 인민들이 떨쳐 나서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통일진보 세력은 당이 강제 해산되고 코리아 연대만이 아니에요. 그 전에 양심수 후원의 명예회장 80대입니다. 그 권오은 선생이 압수수색 당하고 엊그제 소환조사까지 당했어요. 그뿐이 아니죠. 신은미 황선 토크 콘서트장에서는 폭탄물이 투척됐는데 뭐 사전에 소방차가 온다든지 또 여러 가지 수상한 사람들이 이상한 움직임을 보였다든지 과연 고등학생 한 명의 우발적인 행동에 불과한 사건이겠는가 이런 공안 탄압이 시리즈로 이루어지는 12월 달의 정세에서 그것이 우연이겠는가 그리고 민주노총 통일위원회라든지 6.15 공동선언 남측 실천위원회라든지 하여튼 전방위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박근혜 정윤의 게이트로 박근혜 정윤의 정권이 최대 위기에 몰리자 전가의 보도죠. 국가보안법 국가정보원이 그래서 존재하는 것인데 이런 파쇼적인 악법 파쇼적인 기구들을 동원해서 파쇼적인 폭압 공안 탄압으로 돌파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파쇼화는 안으로는 계량화의 물질적 토대가 있어야 되고 밖으로는 전쟁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남코리아는 발전된 자본주의 국가가 아니라 식민지 반자본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마른 목걸이 아니라 모래시계예요. 식민지 초과유는 수탈당해 중간층이 매우 왜소합니다. 그런 경제 토대에 기초했기 때문에 정치 세력, 즉 개혁 세력들도 지리멸렬해요. 두 명의 대통령을 배출했는데 모두 죽었지 않습니까? 한 명은 부엉이바위에서 자살했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밖으로 전쟁은 뭐 더 불가능하죠. 북이 오히려 통일 반미대전에 계기만 찾고 있는 상황이에요. 참고 또 참고 또 참지만 여차하면 북측 표현대로 움쩍만 해도 정의의 성전을 일으켜서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조국 통일을 이룩하겠다 이러고 있는 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정윤의 정권 파시오화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파시오화가 성공해도 히틀러 무솔리니처럼 파멸되겠지만 그 자체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내용 이미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박근혜 정윤의 정권이 잘 나갈 때 지금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장 위험하고 어려울 때 벌어지는 사건이거든요. 박근혜의 오른팔 왼팔들인 정윤의 박지만 패들이 서로 싸우면서 온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는 상황. 김기춘 실장의 목이 간당간당한 상황이거든요. 거기에 미국마저도 이미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은 7, 8월 조선일보 상계신문, 10월 달에 김무성의 개헌보물론, 11월 말 12월에 박근혜 정윤의 게이트. 이것을 배후 조종하면서 박근혜 정윤의 정권을 압박한 것은 사실 미국이라고 보거든요. 사면초가죠. 이럴 때 민족공조로 과감히 나서야 하는데 오히려 외세공조를 하면서 남코리아 일본 간의 군사정보 공유 합의나 하고 있고 이러니 과연 미래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남측의 통일진보 세력은 박근혜 정윤의 정권이 개량화의 물질적 토대가 없는 대신 이데올로기적인 종북소동을 일으켜서 파쇼로 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당당히 맞서야죠. 그리고 우리는 맞설 힘이 있습니다. 통일진보 세력과 민주개혁 세력들이 과거 30년 군사 파쇼 통치에 맞서서 싸운 그 이전에 민간 파쇼 정권인 이승만 정권을 4.19 항쟁으로 무너뜨렸고 박정희 군사 파쇼 정권은 부망쟁으로 전두환 군사 파쇼 정권은 광주항쟁과 유한항쟁으로 무너뜨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 자랑찬 반 파쇼 항쟁의 정신이 있어요. 전통이 있어요. 지금 이 추운 계절에 파쇼의 강풍이 몰아치니까 초기에 잠깐 움츠려 있지만 머지않아 마치 명량해전에서 패배주의에 휩싸였던 군대와 인민들이 떨쳐나서듯이 그렇게 떨쳐나서는 것은 시간 문제다. 다만 통일진보 세력이 그 대장선에 이순신 장군과 군인들처럼 사생결단의 각오로 용감하게 맞서야죠.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무릇 싸움은 기세예요. 그래서 코리아연대 성명이 잘 나왔잖아요. 코리아연대 마음껏 쳐라. 코리아연대는 싸울 준비가 돼 있다. 코리아연대가 바보입니까? 이런 박근혜 정윤의 정권의 파쇼적인 공안 탄압을 전혀 예견하지 못하고 안일하게 있다가 얻어맞았겠어요? 실제로 이 압수수색 과정도 만만치 않았지만 들리는 얘기에 하면 68명이 서울사무소를 쳤을 때 처음에 압수수색을 했던 사람들이 검사한테 보고를 했대요. 별게 없는데요? 그랬더니 검사가 한 30분쯤 지나서 자기들도 회의를 했겠죠. 뭐 상급한테 보고하면서 결론을 받든지 아니면 어떤 또 관계기관들,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공안기관들과 협의를 했든지 다시 지침이 내려오는데 그 내용은 싹 끌고 와라. 그래가지고 더 프론트, 전권을 가져갔어요. 제가 장담하는데 이 전권을 다 읽으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머리가 아파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논리와 우리의 논리가 부딪혔을 때 혼란이 벌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그 얘기가 맞거든. 아니 이런 애국자들, 민주주의자들을 우리가 탄압해야 되는가. 이런 혼란에 빠져가지고 정신적 패닉이 벌어질 수 있다. 두 번째는 더 프론트의 내용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코리아 연대에 대한 탄압을 중단해야 된다. 오히려 이 코리아 연대야말로 진정한 애국적이고 민주적인 말 그대로 자주와 통일을 지향하는 그런 단체니 포상을 해야 된다. 체포가 아니라 포상을 해야 된다. 라는 양심적인 검사들의 경찰들의 성명이 줄을 이을 수 있어요. 야. 문제는 그 사람들이 안 읽는다는 거죠.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이 9명 중에 3명이 내내 졸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 트럭으로 가져간 거 읽었겠어요. 처음부터 판결 내용이 결정돼 있는데 그걸 누가 읽어요? 그런 거 읽을 정도면 이런 판결이 안 나오죠. 그래서 저는 더 프론트 전권을 가져간 건 실수다. 어차피 안 읽을 건데 혹시 또 그중에 성실한 친구가 있어서 읽다 보면 이런 혼란 또는 동조 현상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검사의 지시는 잘못된 것이다. 무리한 짓이다. 자충의 한 수, 자멸의 한 수까지는 아직 아닌데 자충의 한 수는 분명히 뒀죠. 자멸의 한 수는 어디냐면 이정 목사네를 친 거예요. 뭐 예배당까지 가서 뭐 성물을 뒤집고 뭐 별짓을 다 했어요. 주말이 아니어서 다행이었죠. 그거는 레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종교를 박해하는 것은 종교를 확산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사회주의는 종교를 탄압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사회주의는 종교를 탄압하지 않아요. 이 레닌의 말 때문에. 근데 파시즘은 종교를 탄압해요. 히틀러 파시즘이 보네포 목사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랬죠? 예. 네. 그런 것처럼 지금 이정 목사를 보네포 목사처럼 남코리아의 보네포 목사처럼 만드는 이런 야수적인 파시적 탄압이야말로 박근혜 정윤의 정권의 자멸의 한수다. 평화여가 이정 목사와 코리아연대 공안탄압 몰이 규탄 박근혜 정윤의 정권 퇴진을 위한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여는 발언으로 문대골 목사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국의 정치학자라 스키는 부정을 목전해보고 침묵을 지키는 것은 바로 그 부정 세력에 합류하는 것이다. 공범자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가장 탈법, 무법, 폭력 집단이 어딥니까? 청와대 아닙니까? 왜 통지당을 해산시킵니까? 해산시키려면 청와대를 해산시켜야지. 함석헌 선생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독교보다 캐톨릭보다 불교보다 더 큰 종교가 있다. 그 민주주의다. 기독교는 없어지고 캐톨릭은 없어지고 종교는 없어 불교가 없어져도 민주주의는 없어지지 않는다. 민주주의 승리를 위해서 여러분 한 발자국도 물러가지 않는 거룩한 싸움에 우리 다 같이 동참하십시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은 코리아연대 공동대표의 투쟁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코리아연대 파시오 공원 탄압 및 박근혜 정윤회 정권 퇴진 투쟁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이상훈입니다. 박근혜 정권이 완전히 미쳤습니다. 이번 코리아연대와 이정 목사님에 대한 박근혜 정윤회 정권에 대한 탄압은 이 정권이 얼마나 파쇼적으로 변화가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상징적인 진보민주 세력에 대한 탄압이자 그 신호탄입니다. 집권 최대 위기 정권위기를 이렇듯 진보민주 세력에 대한 탄압으로 탈출하기 위해서 바라가고 있습니다. 이정 목사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통선 마을 주민들이 불안에 떨기에 민통선 평화교회가 나서서 애기봉 등탑 반대운동을 하고 북에서 총을 쏘겠다기에 불안해서 전단 살포를 반대했습니다. 독일 포츠담에 가서도 제가 발언한 것은 순수한 평화를 지키기 위한 발언이었습니다. 독일 포츠담에 그것도 학술 세미나에서 제가 주제 발표를 할 때 남북 평화를 지키는 것은 전단 살포와 애기봉 등탑을 중지해야 된다. 그것이야말로 남북을 평화스럽게 살 수 있는 매개체가 된다. 애기봉 등탑과 전단 살포는 대북 심리전과 다름 아니다. 이렇게 말한 것을 국가보안법이라고 말하는 여러분들은 도무지 어느 나라에 살고 있는지, 목사가 그런 말도 할 수가 없다면 이 땅에 있는 국회의원은 무슨 말을 할 것이며 대통령은 무슨 말을 할 것입니까? 평화를 지키고자 말하는 것이 이 정권에 그토록 악이 되고 아픔이 되었다면 저를 감옥으로 보내세요. 저를 감옥으로 보내는 순간 이 정권은 이 땅의 종교의 자유도 무너지고 이 땅의 민주주의가 무너졌다는 사실을, 그리고 좀 더 큰, 더 큰 저항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것을 미리 경고합니다. 기자회견문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천의 비참한 최후에서 마땅한 교훈을 얻어야 하는 박근혜는 자신이 지금 파쇼의 어느 지경에 이르렀는가를 깨닫고 광란적인 종북 소동과 파쇼적 폭력 만행을 중단하고 남북 관계 개선과 6.15 공동선언의 길로 나와야 한다. 이미 민심은 박근혜 정윤회 정권을 저주하며 정의로운 반파쇼 항장의 들불을 지펴올리고 있다는 사실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교회 아동센터 압수수색 만행 저지른 강신명 경찰청장 해임하라! 해임하라! 해임하라! 해임하라! 파쇼 공안탄압 앞장서는 박근혜 정윤회 정권의 충견, 보안수사대 해체하라! 해체하라! 해체하라! 해체하라! 종북소독 마녀 사냥으로 악명 높은 옥인동 대공분실 해체하라! 해체하라! 해체하라! 해체하라! 목사 변호사까지 마녀 사냥하는 박근혜 정윤회 정권 퇴진하라! 퇴진하라! 퇴진하라! 퇴진하라! 국제적인 평화 학술 행위마저 종북 몰이하는 박근혜 정윤회 정권 퇴진하라! 퇴진하라! 퇴진하라! 퇴진하라! 통일 진보 세력 양심적 종교인 법조인 파쇼 공안 탄압하는 박근혜 정윤회 정권 퇴진하라! 퇴진하라! 퇴진하라! 퇴진하라! 2014년 12월 26일 이정 목사 공안 탄압 대책위원회 코리아 연대 파쇼 공안 탄압 분쇄 및 박근혜 정윤회 정권 퇴진 투쟁위원회. 특히 박근혜 정윤회를 연결시켜주는 인물이 최순실이고 그 아버지인 최태민 아닙니까? 사이비 목사죠. 네. 박근혜 정윤회 게이트를 파고 들어가면 최태민 사이비 목사가 나오는데 이적 진짜 목사를 탄압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최태민 사이비 목사가 더 부각되지 않겠어요? 네. 자멸의 한 수죠. 제가 여기서 박근혜 최태민의 관계, 박근혜 정윤회의 관계에 대해서 더 부연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수많은 정치인이나 언론을 통해서 지금 인터넷에 도배되어 있는 내용들을 보면 왜 박근혜 정윤회 정권이 지금 상황을 최대의 위기로 보고 이전 정권이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합법적 진보정당 강제상가, 사생결단의 각오로 뭉친 코리아연대 압수수색을 자행했겠는가. 그만큼 백적간두 위에 사면초가가 울리고 풍전등화의 신세가 아니겠느냐. 벼랑 끝에서 썩은 동아줄 잡고 아둥바둥 매달려 있는 형국, 그 줄마저 스스로 파쇼적인 공안 탄압으로 끊어버리는 우를 범하는 자충의 한수, 자멸의 한수가 바로 이번에 압수수색 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 정말 인상적인 비유 아니에요? 웃지를 않네. 저만 이야기 많이 했는데 우리 이상준 공동대표님 목이 좀 나왔어요? 지금 희색이 만면합니다. 이 목감기가 걸린 상태인데 아직 낫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목소리를 깔게 돼서 참 듣는 사람이 참 불쾌감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번에 코리아연대 압수수색 과정을 보면서 참 분노의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12시간 가까이 코리아연대 공동대표를 비롯한 회원들과 그리고 사무실을 8곳을 11명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는데, 보니 검사의 수색영장에 서울시경 보안수사 1대와 2대가 압수수색을 펼쳤습니다. 그러니까 검사의 지휘하에 서울시경에서 직접 압수수색을 들어온 거죠. 그리고 68명 중에는 경찰청 사이버 보안수사대도 있었고, 그리고 서부경찰서 경찰관들도 있었고, 그 68명 중에서 특히 앞권은 국가정보원 요원들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오래전부터 코리아 연대에 대한 내사가 준비되어 왔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단순한 통합진보당 강제 해산에 이은 진보운동단체에 대한 탄압이 아니라 조직사건을 확대하려고 하는 그러한 음모가 이번에 밝혀졌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 다시 한번 좀 정리하면 68명 중에 국가정보원 요원이 있고요. 그리고 경찰청의 사이버수사대가 동원이 됐고요. 서울시경 산하 옥인동 대공분실이 개입했어요. 옥인동 대공분실은 범민연 남측본부나 한청이나 이적단체로 만드는 이적단체 제조공장이에요. 예. 예. 근데 이번에 코리아연대 압수수색은 거기에 끝이지 않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검사의 지휘하에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서울시경 산하 보안 1대 2대, 이제 보수대 1대 2대, 그 속에 옥인동 대공분실이 있고요. 그리고 국가정보원 요원 두 명이 함께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총체적으로 코리아연대에 대한 공안탄압, 압수수색에서 끝치는 것이 아니라 조직사건으로 터뜨리려고 하는, 단순히 이적단체를 넘어설 수도 있는 그런 음모가 오래전부터 기획됐고 이번에 통합진보당 강제해산을 계기로 터뜨린 것이 아니냐. 물론 통합진보당 강제해산의 핵심 이유라고 하는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 그러니까 진보적 민주주의 강령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것이라는 황당한 궤변이 있는데, 그 황당한 궤변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코리아 연대 압수수색, 나아가 그 소속 단체 중에 하나인 21세 코리아 연구소 소장으로서 발표했던 글들, 이런 것들을 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좀 말이 길어졌습니다만은, 저는 그 21세 코리아 연구소 소장으로서 이러저러한 말을 하고 글을 썼어요. 그런데 철저하게 평당원이에요. 당과 관련돼서는 아무런 당직 공직을 맡아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민주노동당과 통합진보당은 유감스럽게도 제가 21세기 코리아 연구소가 가장 비판하는 종파 패권적인 그런 세력이 당권을 잡고 운영해 왔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민주노동당 통합진보당의 당중앙의 결정관에 저는 아무런 관계도 없고 힘도 없고 그 사람들이 제 목소리를 들으려 하지도 않아요. 저는 단언컨대 제 주장에 귀 기울였다면 절대로 1차 분당, 2차 분당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지금처럼 종북소동이 휘말리지도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물론 이제 파쇼적인 공안기관들이 뒤에서 받쳐준 것이겠지만 공안기관들과 똑같은 목소리를 내는데 제가 진보적 민주주의 강령을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래요. 안 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른바 피디들을 상대로 진보적 민주주의가 지향하는 민중정권이 광범위한 프로레타 독재 정권의 하나다. 그러니 이 진보적 민주주의를 계량적인 노선으로 오해하지 말라라고 피디들을 향해서 말을 한 적은 있지만 말을 한 적이 있다고 해서 봐 이거 봐라 프로레타리아 독재라는 말이 나오지 않느냐 이것이야말로 북한식 사회주의를 지향한다고는 결정적인 증거다라는 식으로 몰아간다면 정말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죠. 가마솥에서 삶아지고 있는 돼지가 눈을 팍 뜨고 깔깔깔 웃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네. 제 얘기는 하나도 듣지 않는 당권을 잡은 세력들이 강령을 만드는데 저는 그 강령이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거려요. 왜냐하면 제가 강령을 만드는데 그 자리도 없었고 제 얘기도 듣지 않는 사람들인데 무슨 중요한 역할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별로 기억도 없어요. 다만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화두가 떠올랐으니 그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는 했어요. 혹시 피디들 중에 이것을 부르자 민주주의 또 계량적 민주주의 이렇게 볼까 봐 그렇진 않다. 말 그대로 진보적이고 부르자 민주주의는 아니다. 라는 측면에서 광희의 프로레타 독재라는 개념을 썼어요. 광희에는 민중민주주의와 프로레타 민주주의 두 가지가 다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광희의 프로레타 독재의 개념에는 협의의 프로레타 독재와 민중민주주의의 개념이 같이 있어요. 여기에 독재라는 개념은 민주주의의 다른 표현이에요. 지금 남코리아의 부르주아 민주주의는 부르주아들에게만 민주주의를 하고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민중들을 상대로는 독재를 하거든요. 이런 사회학적 의미의 개념으로 쓴 독재 민주주의 개념인 겁니다. 진보를 지향하는 전 세계, 서양과 동양, 발전된 자본주의 국가와 그렇지 못한 국가의 진보주의자라고 한다면 그런 사회학적 기초를 가진 사람들이라면 상식적인 견해예요. 진보적 민주주의가 어떻게 바로 북한식 사회주의와 등치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아,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통합진보당은 그 전신의 민주동당과 함께 강령, 정책, 책임 있는 사람들의 발언, 실천을 통해서 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한 사례가 한 번도 없어요. 적어도 제 기억으로는. 물론 저도 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한 사례가 없어요. 어떤 말의 뉘앙스로 그렇게 오해를 받을 수는 있어도 명시적으로 그렇게 한 적은 없어요. 심지어 지금 통합진보당 강제해산의 직접적 계기가 된 이른바 아로어 사건, 이석기 의원을 비롯한 아로어 성원들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아로어는 명칭도 없고 강령 규약도 없기 때문에 반국가 단체, 간첩 단체로 몰지 못하고 사문화된 내란 음모 선동이라고 기소했다가 그 내란 음모죄마저도 벗은 조직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거기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전국구에 나와서 이재화 변호사도 잘 강조해줬듯이 민주노동당과 통합진보당의 진보적 민주주의의 구체적인 실체로서 라틴아메리카, 특히 베네수엘라를 주목했어요. 저 스스로도 민주노동당의 전 최고위원 중에 한 분과 이번에 민주노총 위원장 선거에도 참여했던 어떤 한 분, 이런 분들과 함께 에콰도르 볼리비아에 초청돼서 방문했어요. 올해 3월 말, 4월 초까지. 프랑스 아웃다우라고 해서 제3회 코리아 국제 포럼에 참가했던 그분의 초청으로 해서 주요 단체, 정치인들, 학자들을 만나고 왔어요. 그래서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서거 이후 초점이 되고 있는 에콰도르의 코리아 대통령, 볼리비아의 모랄레스 대통령의 정치, 라틴식의 진보적 민주주의가 무엇인지를 실제로 확인하고 왔어요. 네. 예. 그 원주민들까지 해서. 그런데 기억에도 별로 없는 그런 말을 꺼내서 헌법재판소가 결의를 했다고 하니까 얼마나 황당한지 모르겠어요. 네. 제발 제 얘기를 민주노동당 통합진보당 지도부가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 회의 날짜도 모르고 언제 회의 있는지도 모르고 강령 내용도 정확하게 몰라요. 솔직히 별로 관심이 없어요. 다른 하는 일이 많아서. 물론 제가 민주노동당 통합진보당의 당원이니까 당연히 강령에도 다 잘 알고 그래야 되는데, 솔직히 평당원 중에 강령 읽어본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저 비난하지 마세요. 그런데 제가 그 강령을 작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하니까, 그것이 어떻게 보면 뭐 강령을 작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으면 그 당원으로서 영예 아니겠어요? 근데 불행히도 그런 영예를 누리지 못했어요. 단 한 번도. 그런 식으로 몰아가는 저희는 알겠는데, 무슨 하태경 그 국회의원까지 나서가지고 24일날 문화일보하고 조선일보하고 동시에, 이거는 뒤에서 누가 조정한다는 증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뭐 세상에 유명해지면 우리 팟캐스트도 많이 듣게 되고 제가 하는 말과 글에 더 귀 기울이게 되니까, 그것도 뭐 전화위복이면 전화위복이다. 매사 긍정과 부정이 있으니 이런 사건을 통해서 생기는 어떤 긍정이겠다라고 밝게 생각도 하지만, 뭐 한 거를 가지고 했다고 해야지, 안 한 걸 가지고 했다고 하니까 지금 그때 좀 했어야 했나라는 후회도 좀 들고 부끄럽게도 저는 강령을 만드는데 하나도 기여한 게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강령이 언제 만들어지고 어떤 회의에서 했고 누가 기초했는지 부끄럽게도 잘 몰라요. 진보적 민주주의에 대해서 평당원으로서 또는 연구소 소장으로서 발표한 걸 가지고 헌법재판소에서 인용하는 것은 고마운데, 안 한 걸 가지고 했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런 식이면 지금 당원이 3만 명, 10만 명인데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전부 다 헌법재판소에 근거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강령을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부연 설명이 들어가는 거야. 그건 철저한 왜곡이에요. 히틀러 선전상 괴벨스가 뭐라고 했어요? 거짓을 반복하면 진실이 된다. 이건 세상이 다 아는 말인데, 이보다 더 기막힌 말은 뭐냐면, 진실과 거짓을 섞었을 때 가장 효과적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한 건 사실인데 중요한 역할은 거짓이거든요. 그 두 개를 섞을 때 효과적인 거죠. 평당원이, 연구소장이 한마디 한 걸 가지고 헌법재판소가 그 사실에다가 강령을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거짓을 섞어가지고 이용하는 거 아니에요? 덕분에 유명해지는 것은 좋은데 안 한 걸 했다고 하니 부끄러울 따름이에요. 한 걸 좀 찾아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한 게 많아요. 이렇게 저렇게 해서 한 게 많으니까 그걸 찾아요. 안 한 걸 가지고 하지 말고. 아, 그리고 국가정보원 수준이면 알 텐데 우리하고 당 지도부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우리에게 절대 안 듣거든요. 좀 들었으면 좋겠어, 이 기회를 통해서. 가만 있어봐, 이거 좀 이상한데. 네, 그거 뺏으면 되겠어. 학생이 됐기 때문에 들을 사람도 없어. 그러니까 알아. 네, 저기 이 뭐 아까 두 명의 국가정보원이 참여했다고 하는데, 뭐 오긴동 대공분실 정도면 모르겠는데 국가정보원 수준이면 알 거예요. 우리하고 통합진보당 지도부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거. 민주노동당 지도부도 마찬가지라는 거. 강령 만드는데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아, 정말 하고 싶은 말을 하니까 시원하네. 말 끊어서 미안합니다. 너무 길었어요. 예, 이상준 공동대표가 이제 목이 지금 안 좋아서 하고 싶은 말이 무지하게 많으실 텐데, 제가 팟캐스트를 준비하면서 우리 이 대표님 통해서 들었던 얘기들을 좀 간략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종 목사는 작가면서도 시인입니다. 그런데 이러저러하게 이제 사회활동에 연루돼서 오랫동안 수배도 되고 여러 가지 고초를 겪었어요. 그 와중에도 정력적으로 집필해서 여러 권의 책을 냈으니 정말 대단한 분이죠. 그런데 이제야말로 제대로 작품을 써야 되겠다라고 해서 어디가 조용한가 해가지고 이제 민통선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이런 얘기까지 해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인이 개혁정당에서 중요한 활동을 했어요. 아, 세련된 정치 감각과 수완을 갖고 있는 분인데, 이분 또한 노무현 정권 출범에서 빛을 볼 수 있는, 뭐 속칭 출세라고 하죠,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그것을 버리고 함께 민통선에 들어가서 조용히 있었던 거예요. 자녀들 키우고, 또 거기서 자녀들만 키우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주변의 어린이들을 키우고. 그런데 이 민통선에 들어가 보니 북과 남의 서로 상대를 겨냥하는 방송이 보통이 아닌 거예요. 잠을 못 잘 정도로. 사람이 잠을 못 자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런 짜증과 분노를 종교인으로서 승화시켜가지고 매일 기도를 하신 분이에요. 이 전쟁 분위기가 평화의 분위기로 바뀌도록. 그러다가 어느 날 기적처럼 남과 북의 관련 그 회의가 열려가지고 멈춘 거예요. 기도한 대로 된 거죠. 그런데 다시 재개가 됐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애기봉 등탑이 점등되면서 이제 대북 심리전이거든요. 그러니까 북이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엄포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김포 민통선의 그 주민들은 또 교회 신자들은 불안에 떠는 거죠. 그러니 목회자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순교자의 심정으로 십자가를 들고 애기봉 등탑 점등 반대 투쟁을 벌인 거죠. 조용히 거기서 집필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더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정 목사는 그런 운동을 치열하게 벌리면서 기본이 널리 알리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포츠담 국제 컨퍼런스가 열린다고 하니까 그 자리에서 발표를 한 것뿐이에요. 그리고 발표 내용도 그 내용뿐이에요. 그 내용 외에 무슨 얘기를 또 하겠어요. 그리고 컨퍼런스 자체의 주제가 평화예요. 코리아 반대 평화. 북측이 참여해도 학술적으로 참여한 거고 북측은 작심하고 나왔어요. 남코리아의 박근혜 이른바 대통령이 해외를 돌면서 북을 비방하니까 북에서는 해외에 나와서 남을 비방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남코리아를 상대로 비방이나 비난이나 비판이든 어떤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 컨퍼런스예요. 정말 학술적이고 국제라는 이름이 붙을 정도로 격 있는. 그런데 작년에 함께 참여했던 장경욱 변호사가 코리아 반도의 평화와 관련된 법적인 측면에서 발표를 한 내용을 가지고 조선일보가 시비를 걸었어요. 마침 남코리아를 방문 중인 정살렘 소르본대 철학 교수가 그때 포츠담 국제 컨퍼런스에 함께 참여했는데 방금 이 얘기, 국제적인 수준의 학술 컨퍼런스였다고 하면서 무슨 문제가 있느냐고 이렇게 옆에서 함께 기자들 앞에 증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인지 잠잠해졌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잘 끝났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아, 이 친구들이 이렇게 공격하는 것은 무리하다라는 것을 바보가 아니니까 이 정도는 알고 있구나, 아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던 차에 올해 갑자기 이번에는 이정 목사를 포츠담 국제 컨퍼런스와 연결시켜가지고 이렇게 해코지를 하고 야수적인 만행을 저지르는, 이를테면 문을 뜯고 들어간다든지 관리실하고 거짓말을 한다든지 어린아이들의 그냥 숟가락 놓는 곳, 책 놓는 곳까지 다 헤집고 뒤지면서, 그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기독교인들이 가장 신성시하는 그 예배당의 성물이라든지 강대상이라든지 다 엉망으로 만들어놨어요. 이것은 박정희 군사 파쇼 통치, 전두환 군사 파쇼 통치 시절에도 볼 수 없었던 그런 종교 탄압이고 파쇼적인 폭거고 야수적인 만행이에요. 정말 이 땅의 모든 기독교인, 나아가 종교인들을 모독하는 행위예요. 오죽하면 이정 목사가 종교의 자유는 죽었다라고 하겠어요. 그렇죠? 그 이정 목사가 이 당시를 회고하면서 쓴 글들이라든지 한 말들을 이렇게 종합해보면 목사로서, 목회자로서 가장 극단적인 모욕을 받고 가장 극단적인 분노를 한. 그래서 금요일 기자회견 때도 경찰들이 에워싸는데도 불구하고 완강하게 경찰청장에게 직접 항의하겠다. 항의서한을 들고 시위를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옆에 십자가가 있었어요. 민통선 그 평화교회에 걸려있는 바로 그 십자가죠. 때로는 이제 항의서한을 좀 들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누가 그 대신 그 십자가를 들고 있었어야 했어요. 그래서 코리아인데 이상훈 공동대표가 들기도 하고 그랬어요. 이상훈 공동대표가 기독교 신자인지 또는 신자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종교인이든 종교인이 아니든 진보든 진보가 아니든 상관하지 않고 박근혜 정윤의 정권이 파쇼적으로 탄압하는 시대예요. 히틀러도 진보주의자 자유주의자, 종교인 이런 순으로 쳤어요. 그런데 박근혜 정윤회는 동시에 치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남코리아의 현실입니다. 히틀러 파쇼 통치 시절보다 더욱 암울한 폭압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어요. 이런 와중에도 이정 목사는 조선 그리스도 연맹 위원장에게 편지를 써서 남측의 전쟁트리가 다시는 점등되지 않도록 남과 북이 평화의 소박한 트리를 만들어서 점등하자고 하는 건설적인 제안을 냈어요. 사실 이것이 이정 목사의 일관된 생각이고 마음이죠. 어떻게 보면 북측의 그 38선에 가까운 곳에 교회가 만들어지고 트리가 켜지게 되니까 북측 입장으로서는 받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해서라도 이 애기봉 등탑 점등을 둘러싼 전쟁 정세를 막아보겠다고 하는 한 목사의 소박한 그러나 참으로 인상적인 그런 꿈, 뭐 북이 공감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공감합니다. 사실 통일진보 세력을 떠나서 좀 양심적이고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런 제안에 공감하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네. 왜 그 북을 자극해서 그렇지 않아도 싸움의 기회를 보고 있는데 싸움 준비는 완성돼 있고 왜 거기다가 등탑을 세워요? 심리전을, 노골적인 심리전을 펼치느냐 이겁니다. 그 북이 그렇게 경고하는데 굳이 그게 얼마나 큰 심리전의 효과가 있다고. 그래서 또 그거 없애기로 했더니 또 대통령이 나서서 그 누가 이렇게 했냐고 또 노발대발 했잖아요. 그러면서 무슨 제주도에서 기자들 불러놓고 무슨 얘기하면 북이 아 이제 됐구나라고 생각하겠어요? 더구나 이렇게 통일지향적인 합법적 진보정당을 강제해산하고 합법적 진보단체를 압수수색하고 양심적인 목회자, 법조인들마저 탄압하는 판국이니 말입니다. 장경욱 변호사도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가 그것은 거부됐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미쳤어요. 박근혜 정윤회 정권이 거의 죽기 직전이니까 마지막 발악식으로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겠다라고 하는 것은 알겠는데 이것도 좀 명심해야 돼요. 일사부재리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 파쇼적 공안 기관들은 사건을 터뜨리려면 정말 잘 터뜨려야 돼요. 우리 통일진보세력 전체 반파쇼 민주 진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잖아요. 명량해전을 떠올리기 바라요. 그 영화 좀 반복해서 봤으면 좋겠어. 공권력이란 수적 우세를 믿고 덤비다가는 누군가는 그 대장선에 있는 대장이든 군관이든 군인이든 노를 젓는 백성이든 목숨을 걸고 싸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심장에 새겨야 할 겁니다. 열백배로 후회하는 날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제 말 좀 무섭지 않아요? 이정 목사도 그 경찰청 앞에서 시위하고 연좌하고 항의할 때는 연행될 각오를 했고요. 단순히 연행될 각오가 아니고 그 이면에는요. 이 정도 경제에 이른 사람들은 순교할 각오가 돼 있어요. 지금은 남코리아의 양심적인 종교인이든 진보적인 활동가든 제대로 된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순교의 각오를 갖고 있어요. 명심하길 바랍니다. 일단 저는 얘기 들으면서 박근혜 하는 짓은 개판이고 생각하는 것은 사람들이 닭대가리라고 하는데 닭근혜라고 하는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닭근혜는 이제 박근혜가 아니라 닭근혜라고 하는 거죠. 발음을 이렇게 잘 이해해서 들을까 싶어서 부연 설명하는데 치킨이란 뜻이죠. 치킨. 네, 꼬꼬대. 네. 그리고 세간의 사람들은 이제 머리라는 두 글자를 세 글자로 해서 이제 부르죠. 치킨과 결합시켜가지고 이제 그런 말을 하는데 저는 그 말보다 이제 일본 없다라는 책을 쓴 전효옥이 박근혜 집에 갔더니 책은 없다라 그 말을 더 즐겨 인용하는데 사실 박근혜가 80년대 정치에 입문하려고 했는지 뭐 삼국지라든지 로마인 이야기라든지 이런 책들을 많이 읽었어요. 이제 정치권 내의 권모술수에 대해서 대비하기 위한 입문서라고 할 수 있어요. 정치 입문서. 그리고 이제 조자룡이 내 첫사랑이다 뭐 이러면서 중국 사람들 그런 말 들으면 좋아해요. 막 베이징 대학교에서 중국어로 일부지만 연설하고 발음이 괜찮아요. 중국어 발음은 원래 여성들이 발음이 괜찮아요. 그렇게 외국어 공부하고 뭐 이런 정치 입문서 권모술수의 교과서들을 열심히 본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정치는 그런 권모술수를 다룬 책들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근본이 되는 정치 철학을 바로 세우고 민심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현장을 다니고 그렇게 해서 모래밭에 금사라기 찾듯이 찾아지는 참된 정책들을 풍부하게 전일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데는 관심이 없는 거죠. 그냥 정윤회가 불러주는 대로 수첩에 적은 거 읽어주거나 또는 주변의 참모들이 하는 거를 또 역시 그 지적들도 다 그 옆에 메모 받아가지고 하는 수준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막 공무원들 보고 열심히 하라고 하면서 호랑이는 토끼를 잡을 때도 최선을 다한다 이런 말을 인용하거든요. 공무원이 시민들, 국민들을 상대로 잡으라는 얘기잖아요. 호랑이가 공무원이고 시민, 국민은 토끼라는 거 아니야. 호랑이가 토끼를 잡아먹거든요. 공무원들이 그렇게 잡아먹으라는 거 아니야. 절대로 경솔하지 않게 신중하게 잡아먹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적절치 않은 비유거든요. 아, 그걸 또 대사특필해 언론들이 속도 없이. 지금 생각해보니까 조자룡이 첫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대외 홍보용이고 과연 진심으로 첫사랑으로 생각하는지는 의문이에요. 저는 여태까지 긍정적으로 본 게 많아요. 이를테면 조선일보 산케이신문이 박근혜 사생활 그런 얘기하는데 과연 박근혜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바로 그날 사라진 7시간 동안 사생활을 즐겼겠느냐. 그게 아니라 비선 책임자하고 회의했을 거다라고 했거든요. 그렇게 했어요. 닥터 스테판 찾아보세요. 그런데 이번에 박근혜 정윤회 게이트를 통해서 확인된 건 조응천 그 비서관이 경질된 다음 날 바로 이런 핵폭탄급 게이트를 사전에 예방하고 조치를 협의하기 위해서 만났을 거라는 것이 합리적인 추측 의혹 아닙니까? 그런데 과연 그 자리에서 테이블을 두고 마주 앉아서 회의를 했는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회의를 했는지 네, 구체적인 설명은 안 하겠어요. 이 팟캐스트를 듣는 분들이라면 다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굳이 얘기하지는 않겠어요. 그러니까 더더욱 박근혜 정윤의 게이트를 초점으로 삼으면서 다시는 이런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강력하게 비판하는 코리아 연대를 상대로 현대판 마녀사냥, 메카시 선풍이 휘몰아치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그것은 아타 간의 전선이 형성됐을 때 아, 즉 우리 편의 가치는 타, 상대편이 제일 잘 알아요. 명량 영화에서도 잘 나오듯이 외국와 맞서 싸우는 세력들의 가치를 외국들이 제일 잘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반복적으로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외국에 굴복할 수 없듯이 지금 바로 그 외국의 정신이 계승되어 있는 일본 군국주의 부활 세력과 손을 잡고 있는 그리고 상전 미국을 철저히 추종하는 친미 친일 박근혜 정윤의 이른바 정권에게 절대로 굴복할 수 없다는 거. 그것은 외구에 굴복하지 않는 당시 장수, 병사, 백성들의 마음과 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감동적이지 않아요? 이런 얘기를 하면. 감동적이에요. 그 개헌 보물로는 터지지 않고 닥터 스테판의 말문에 본물이 터져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이 좀 준비해온 것들도 있는데 근데 지금 분위기에서는 잘 어울리지 않을 것 같고 그렇죠? 그리고 언론에 많이 보도된 그런 사실적인 내용들은 다들 잘 아실 것이기 때문에 시간상 좀 과감히 생략을 하고 소감을 한번 들어볼까요? 그래도 연말인데 네, 스테파니가 닥터 스테판을 만났는데요. 오늘 이렇게 녹음하게 된 거 보면서 아, 스테파니 팀도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분위기를 조금 비유를 하자면 지금 닥터 스테판의 녹음 분위기나 지금의 방식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외과 의사가 정말 정치한 수술을 집도하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스테파니를 좀 더 비교를 하자면 스테파니 팀은 처음에 딱 의사와 환자가 대면했을 때 이것저것 서로 물어보면서 상태가 어떤지 좀 확인을 하는 그런 차이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저 다음에 한번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인턴 스테파니 만나서 반가웠고요. 우리 닥터팀도 더 열심히 준비해서 질문거리들도 더 풍부하게 준비하고 많이 공부해야겠다라는 좀 반성의 시간을 갖는 그런 오늘 팟캐스트였습니다. 오늘 쭉 그 2014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얼만큼 우리가 치열하게 살았는지 이런 부분들이 좀 스쳐 지나갔고요. 그 속에서도 이제 제일 인상 깊은 건 우리 코리아 연대가 압수수색 당했다는 거고 그것들이 진보정당 해산으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전부터 계속해서 준비해와서 이번에 터뜨린 것들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코리아 연대의 힘이랄까 이런 게 느껴지고 자부심이 또 느껴집니다. 오늘 인턴 스테파니가 같이 결합을 해서 종래에 없었던 좀 활기찬 그런 분위기여서 참 좋았던 것 같고요. 네, 앞으로 인턴 스테파니가 계속 나와줬으면 하는 바람도 있지만 또 인턴 스테파니를 또 위해선 또 보내줘야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네, 오늘 참 고무되는 시간이었고 앞으로 코리아 연대가 진보 진영에서 그리고 통일 운동에서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활동을 해야 되는지 코리아 연대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앞서서 영화 명량하고 좀 비교해서 많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일단 여타의 팟캐스트에서는 박근혜 이름조차 거명하는 거를 상당히 겁을 먹고 있는 상황인데 뭐 명예훼손 건다고 해서 항상 벌벌 떨면서 방송을 하는데 우리 코리아 연대 같은 경우는 좀 당당하게 잡아갈 테면 잡아가라 그런 위풍 당당한 모습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특히 영화 명량하고 얘기하시면서 그 당시 마음가짐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목이 안 좋은 그 코리아 연대 이상준 공동대표 대신해서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코리아 연대는 잘못한 게 없다는 거, 탄압에는 단호히 맞선다는 거, 감옥은 물론이고 순교도 각오하고 있다는 거 똑똑히 알아야 합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오늘 준비한 게 많았는데 코리아 연대 압수수색 건을 계기로 한 파쇼적인 공안 탄압 얘기 나오다 보니까 분위기가 완전히 고조돼서 다른 어떤 조사 자료를 이야기하는 분위기가 안 됐어요. 인턴 스테파니와의 만남이 밝고 유쾌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무겁고 진지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박근혜 정윤의 정권의 탓입니다. 네. 거기에 근본 원인이 있어요. 닥터 스테파니 그렇지 않아도 진지한 사람이지만 더 진지하게 만드는 그런 외부의 원인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변명 아닌 변명을 좀 하면서 하여튼 박근혜 정윤의 이른바 정권이 등장한 이후 편안하게 보낸 연말이 없다. 이 정권은 연말만 되면 사무실을 치는 게 특기잖아요. 작년에는 민주노총 사무실 치고 올해는 코리아 연대 사무실 치고 코리아 연대를 민주노총급으로 보고 있는지 또 통합진보당 강재산 직후 다른 수많은 단체들이 있는데 해필이면 코리아 연대를 선참으로 치는지 그것도 한 개 사무실에 68명의 전문 요원들이 투입되고 지금 떠오르는 이미지 또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하는데 파시적인 탄압에는 일시적으로 위축될 수 있어도 누군가가 앞장서서 마치 명량해전의 그 울들목에 조선의 단 한 척의 그 함선 제가 왜 대장선이라고 안 하냐면 코리아 연대가 대장선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평범한 배예요. 그런데 울들목 위에 있고 순교의 각오로 이정 목사에게 예배당의 침탈이 밤잠을 잘 수 없는 가장 분노스러운 일이라고 한다면 코리아 연대와 같은 통일진보 세력에게는 정당이 강제해산 당하고 단체의 사무실 침탈당하는 것 또한 역시 가장 분노스러운 일이고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할 때 바로 그 울들목에 단신으로 서 있는 그 전함에 탄 사람들의 심정처럼 극단적인 마음을 품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네, 더 말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닥터 스테판, 오늘은 특별히 인턴 스테판이와 함께했는데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